바람아 바람아 네가 나의 갈 곳을 말해다오. 나 지금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세월아 세월아 네가 나의 설 곳을 말해다오. 나 지금 가긴 해도 가는 곳 어딘지 몰라. 마음 둘 곳 없는 나 지금 바람처럼 떠들지만 아픔의 숨이 차올라 세월의 나를 맡기네. 이어 눈물로 지울 수 없는 내 그리움 조금만 가져가다오. 나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더 미움이 아닌 그리움으로 살아가게 하려. 바람처럼 떠들지만 아픔의 숲